Yeah, yeah. Oh, no, no, no. You got it. You got it. You got it. You got it. Yo, 그 미소에는 KO 너 내 심장에 태여 너 얘기가 only pick up 언제나 I'm okay 너만 보여 baby 딱 너만 내래 뭘 알까 그댄 별보다 반짝 어디 길에 야말라는 인친 합쳐 매력 걱정할 거 없어 오랜 바로 우리 거 너를 믹스테이크처럼 매일 들어 더 크게 외칠게 모두 따라 불러 Give you my heart, give you my part 세상을 다 주고 싶어 들어봐 잘 있잖아 좋은 건 이유가 없어 설명 못해 여름보다 뜨거워 나를 밝혀줘 우연해서 막 필연으로 가 어딜 가도 너만 보여 oh yeah. Give you my heart, give you my part 내 맘은 춤추고 있어 들어봐 잘 바라봐 날 언제나 느낄 수 있어 You got it.